우리나라의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이 문화정서 생활 거점, 교육 거점으로 훌륭히 일도선 때로부터 지난 1년간 172만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자연에 대한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을 배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또한 중앙동물원에는 지난 1년간 각지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189종의 4,672여 마리의 동물들이 새로 더 늘어났습니다.